바보처럼 왜 몰랐는지 바보처럼 왜 그대를 보낸 건지 바보처럼 더디게 우는 가슴에 이제야 알아요 내 사랑은 오직 그대뿐인 걸 눈이 그댈 찾아도 가슴이 자꾸 조여도 사랑은 아니라 믿었죠 그냥 좀 외로워 기댔다 믿었죠 바보처럼 같이 울지 말자 혼자 가슴 앓지 말자 아파서 눈물이 흐르면 야무지지 못한 마음을 꾸짖었죠 바보처럼 왜 몰랐는지 왜 그대를 보낸 건지 바보처럼 더디게 우는 가슴에 이제야 알아요 살 수 없으니 가요